내가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다. 100년을 살 때까지 할 일이 많아. 인생 속 뱃사공아, 100년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말아다오. 아, 날 손꼽아보니 겨우 80년. 이 풍진 세월 두고 떠날 때가 아니다. 100년이 될 때까지 아쉬움 남아. 100년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말아다오. 아, 인생 선아. 내가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다. 100년을 살 때까지 할 일이 많아. 100년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마.